합니다. 그대 그저 원하고 원합니다.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돌아섰지만 고백합니다. 나의 말 들리나요? 그대 해가 뜨고 지듯 나 그대 사랑함을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루를 살아도 그대 하나만 바보니까 난 그대뿐이니까 사랑합니다. 그댈 그저 원하고 원합니다.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돌아섰지만 고백합니다.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내 가슴